사랑이란 걸 다시 나네. 아프기만 해 내 맘 닫아도 움츠린 내 안에 넌 어느새 들어와. 가슴에 널 품고도 돌아서는 날 둘러싼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떠나고 싶어. 나 길을 내섰지만 고단하고 힘들 거야. 변명하면서 겉쟁이처럼 또 돌아서 생각할수록 머리 아픈 수학 공식보다 가슴에 널 품고도 돌아서.